다른 공기와 모든 게 변해버린 건 어제와 다른 내 모습 어디로 가야 하는지 쉬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이 지났죠. 여기저기 헤매다 갈 곳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해.